서른다는 걸 알아. 진심을 말했죠. 결국 다 흉터절로 돌아오니까. 연애란 뻔한 말 난 하지 않을 거야. 난 내게 들려줄게, 들려줄게. 내가 뭘 했어, 이길 걸 했잖아. 믿지 못했어, 이길 수 있을까.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. And 여기서 꼭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걸. I do believe your galaxy.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, 너의 은하수의 별들이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. 난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마. 넌 철벽 끝에 서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. Live.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Hey, 항상 최고가 돼.